영화 책상 서랍 속의 동화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소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난한 산골학교. 여기에 각종 학용품들이 선물로 옵니다. 색색의 분필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색분필로 칠판에 글자를 하나씩 쓰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너무 어려서 글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꽃 한 송이. 예쁜 꽃 한 송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엄마들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 처음 만들어 올 때, 어버이날이라고 색종이로 말도 안 되는 카네이션을 처음 만들어 왔을 때, 아마 그 꽃처럼 뜨거운 꽃은, 아름다운 꽃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엄마들은 그 꽃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지요. 칠판 위에 아이가 그린 꽃 한 송이 같은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오는 그 꽃 한 송이 같은 그런 선물, 다른 데서는 줄 수도 받아볼 수도 없는 걸까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발렌타인데이에 벌어지는 일.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에서 한 곡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지미 듀란트가 부른 Make Someone Happy. 여러분은 지난 하루 누군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렸나요? 선물도 주고 받으셨고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참 희한해요. 그 선물을 준비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생명이 없는 사물이 그 안에 마음이 담겨지면서 펄떡펄떡 숨쉬게 되잖아요. 그 어떤 선물도, 그러니까 펜 한 자루라도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고르면 그건 더 이상 그냥 한 자루의 펜이 안 되고 선물로서의 펜이 됩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고 사탕을 주고받고 또는 꽃다발과 그리고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날이요,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외시키는 날이기도 하죠. 최근에 헤어진 분들 혹은 아무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난히 쓸쓸해지는 날입니다. 이종찬 씨가 친구 미니홈피에 갔다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의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녀의 홈피도 있길래 가봤더니 그녀는 현재 연애 중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참 이 미니홈피가 문제예요. 아, 그래서 종찬 씨는 그녀와 현재 연애 중인 남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링크되어 있는 그 남자친구의 홈피까지 방문해봤다고요. 가보지 말걸 그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것은 나름대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려 했을 때에도 그녀는 그 남자와 연애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흘렸던 그녀의 눈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좋았던 기억까지 망쳐버리게 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이버 공간에 미니홈피를 갖고 계시죠. 그 미니홈피를 보면요, 이건 정말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것저것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요즘에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일기까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연애 중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연애 일기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미니홈피를 보면서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노출해도 되는가. 물론 사실 일기장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일기라는 것이 나만의 글 같지만 쓰는 순간 언젠가 그 미래에 내가 볼 때를 의식을 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발각되는 그 순간을 나도 모르게 미묘하게 의식하면서 글을 꾸미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미니홈피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솔직 대담함을 보면서 저는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종찬 씨, 글쎄 왜 그 링크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징검다리처럼 밟아가셨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쩜 좋죠? 그런데 착하게도 신청곡을 아주 자세한 그녀와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신청곡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지금 남자친구가 듣고 나쁜 관계가 될까봐 신청곡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죠. 행복을 빌어줄 정도로 마음이 넓진 않지만 재능 뿌리지 말아야죠 하셨습니다. 마음씨 좋네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내 일기장 속의 영화가 방송됩니다. 미니홈피 못지않아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일기글들을 만나보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자, 우리 음악 듣고 나서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오동의 이주영씨의 일기장이에요. 주영씨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곡 함께 들어주세요. 김수현씨, 이건우씨, 이재근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이종찬씨 들으라고 괜히 이 영화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 노래예요. I say a little prayer. The moment I wake up, before I put on my makeup,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Walk home in my hair now, I'm wondering what dress to wear now.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Forever and ever, you say in my heart, and I will love you forever and ever. We never were part, oh how I'll love you together forever. That's how it must be. To live without you would only mean heartbreak for me. While riding I think of us dear,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At work I just take time, and all through my coffee break time,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Forever and ever, you stay in my heart. 영화 속에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찾아내기를 즐기는 건 나만의 취미는 아닐 것이다. 영화 속 인물의 환상 속에서 한동안을 헤어나지 못한 경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 문득 궁금해졌고, 그래서 내 일기장 속 영화에서 만난 멋진 남자들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었다. 그 첫 번째 남자는 초등학교 4, 5학년쯤에 만난 걸로 기억된다. 신분은 노예, 이름은 스파르타커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매력적인 턱을 가진 남자였다. 어린 시절에는 소위 스펙타클하다는 영화들의 재미를 잘 몰랐다. 부모님께서 TV로 보고 계신 고대 로마 시대 배경의 영화를 곁눈질로 간간히 보다가 그만 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아버리고 말았다. 노예 반란의 주동자인 스파르타커스를 찾는 병사들 앞에서 한 남자가 용감하게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말한다.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그러자 동료 노예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니다.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그 용기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린 내 가슴에 깊은 감명을 남겼고, 영화 내용도 잘 모르는 내게 스파르타커스라는 이름만은 오래오래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 커크 더글라스에게 반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살짝 끝이 갈라진 듯한 턱은 얼마나 멋져 보였든지. 얼마 전에 어느 영화에선가 마이클 더글라스를 보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멋있다고 평하셨는데, 난 결코 아니라고, 아버지인 커크 더글라스가 훨씬 멋지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건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다. 첫사랑이니까.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는 친구 앞에 길다란 그래프 용지를 펼쳐놓으며 여자는 말한다. 그 남자의 심장 박동이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믿게 되었다. 그라운블루. 그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은 마치 외계인 같은 사람이다. 지상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없지만 물속에만 들어가면 돌고래처럼 변한다. 그리고 돌고래들과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자가 부러웠다. 바닷속으로 남자를 떠나보내고 남은 그 여자가 부러웠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지상에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극중 자크 마율, 배우 장마크 바를 좋아하게 되면서 쌍꺼풀이 있는 남자는 무조건 싫다던 철없는 내 취향을 버렸다. 그리고 그 남자의 그 눈에 흠뻑 빠졌는데 프랑스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온 사촌 언니에게 난 그 남자 배우 이야기를 했다. 특히 그 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언니는 말했다. 프랑스에 가면 길에 널린 게 저런 눈 가진 남자야.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멋져. 그 언니는 공부벌레다. 멋진 남자 같은 데는 관심도 없어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니까 그 발언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 마크 바의 다른 영화들에서는 그의 매력을 별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한 것은 잠수하는 남자 그랑블루의 자크 마요리였던 것이다. 말이 없는 남자, 자신의 세상에만 빠져서 조금은 외계인 같은 남자. 철없던 시절에 내 이상형이었다. 영웅 본색을 보고 사람들이 장구경과 주윤발을 이야기할 때 난 또 다른 남자에게 반해 있었다. 정룡. 솔직히 세련되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왠지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 배우가 좋았다. 그리고 아무가에 몸담은 형을 미워하는 동생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른다. 영웅 본색을 수없이 보고 나서 난 정룡의 다른 영화들을 보고 싶어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낯선 동네를 지나다가 동시상영 극장에서 이 영화의 간판을 보게 되었다. 주윤발 정룡 주연 시티워. 혼자서 낯선 극장에 혼자 들어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정룡 아저씨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내용은 파트너인 두 형사 이야기다. 너무 다혈질이어서 자주 사고를 치곤 하는 형사로 분한 정룡은 영웅 본색에서처럼 비장한 느낌을 풍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다른 영화를 보고 싶었던 내 갈증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금 친해진 비디오 가게 아저씨에게 정룡 나오는 비디오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했고 늦은 저녁으로 비빔밥을 먹던 그 아저씨가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머리 벗겨진 남자 좋아해요? 나는 그제서야 내 사랑 정룡의 이마가 남들보다 좀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숱이 없어도 그 빈자리가 유난히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소위 콩깍지라는 것을 정룡 덕분에 처음 알았다. 再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强健。轻轻说声，漫长路快要走过，终于走到你未晴天。声声欢呼跃起，像红日发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现，轻叫声，共抬望眼看高空，终于青天优美为你献。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心里边童年稚气梦未污染。今日我。与你又视肩并肩，多年情，此刻是添上两心事。一望你，眼里温馨已通电，心里边从前梦一点未改变，今日我。与你又视肩并肩，多年情再度添上心事。日发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现。 轻叫声，共抬望眼看高空，终于青天有你为你牵，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心里边童年稚气梦未污染。今日我与你又是肩并肩，当年情此刻是添上两新鲜。一望你，眼里温馨已通电，心里边从前梦一点未改变。今日我与你又是肩并肩，当年再度添上新鲜。 내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은 홍콩 배우는 지존무상과 천장지구에서의 유덕화였다. 당시 많은 여성 팬들이 있었고 국내 초콜릿 CF에까지 등장했으니 그의 매력에 대해서는 뭐라 달리 할 말은 없다. 그의 얼굴은 소위 말하는 귀공자 타입이 아니다. 늘 상처가 나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 그 마스크, 여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모를 것 같은 모습. 천장지구에서 어머니의 제삿날 캔맥주를 마시면서 옥상에 홀로 앉아있던 그 고독한 옆모습을 나는 좋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완전히 반한 것은 열혈남아에 등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키스씬에서였다. 늦은 밤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장만옥의 손을 이끌고 공중전화부스로 달려가는 유덕화, 그리고 너무나 격렬한 키스씬, 그러나 전혀 느끼하지도 야하지도 않은 키스씬. 그 영화를 보면서 결심했다. 정말 정말 끌리는 남자를 만나면 늦은 밤 공중전화부스에서 꼭 키스를 하리라. 그 영화를 보면서 꿈꾼 첫 키스의 환상은 유덕화와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남자친구와의 첫 키스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깨졌다. 키스는 무조건 달콤할 거라는 소녀 같은 기대가 깨지던 날, 나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 영화, 이 장면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마 그 녀석도 어떤 아리따운 여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키스신을 꿈꿨겠지. 아무튼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谈未来，我为谁等待？ 同你诱惑，我拥有什么？云跟风说，风跟我说，我能向谁说？ 순정 만화 같은 이 영화에서 이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의 눈빛이 코카서스 인종의 그것이 아님을 느꼈다. 어느 전생에선가 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청년의 눈빛. 분명히 그는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후예다. 그런 근거 없는 확신에 차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도 지금처럼 확산되기 전 서초동 국립도서관 연속 간행물실에서 영화 잡지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조니 뎁만을 미친듯이 찾던 며칠간 결국 난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의 외가쪽 선조 중에 한 명이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야 가위손을 보게 됐지만 조니 뎁의 모습은 베니와 준에서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빵 두 개를 포크로 집어서 춤을 추던 장면,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대걸레로 천장을 청소하던 모습, 그리고 통통하던 포도알이 바짝 마른 건포도가 됐다며 가엾다고 울던 모습, 마치 외계에서 온 소년 같던 당시의 조니 뎁의 모습을 떠올리면 요즘 그의 모습은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가 체로키족 청년으로 분장하고 들소를 쫓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꿈꾼다. 변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눈빛을 꿈꾸는 내 병은 영화 밖에서도 여전하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나 역시 남들 눈에 보기 싫게 변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서글퍼지기는 하지만 When I wake up

이 음악이 바로 잘 들어맞지 않을까 싶어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 인생의 남자, 네 번째 남자 유덕화가 주연한 열혈 남아 중에서 왕골과 여판이 함께 부른 슈워싱커 용맨더통 당신은 내 마음속 영원한 아픔이에요 라는 뜻의 곡입니다. 이 곡은 바로 잊을 수 없다고 하신 유덕화와 장만옥이 키스하던 공중전화 부스신의 바로 그 음악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많은 여자들은 첫 키스를 공중전화 부스에서 하기를 바라나 봐요. 이주영 씨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속에서 김하늘이 그 좋아하는 선배와의 첫 키스를 비 오는 날 오전에 쓰고 빨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하기를 너무나 바랬다고 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여하튼 이주영 씨의 내 인생의 남자들 마지막 남자인 조니 뎁 그가 주연한 베니마 준 중에서 The Proclaimers의 I'm Gonna Be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I'm Gonna Be는 부제가 500 miles라고 붙어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야 되게 재밌네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이렇게 내 인생의 남자 혹은 내 인생의 여자로 골라가지고 쭉 영화들을 일별해 보더라도 야 어디 다섯 편뿐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수많은 영화 스타들 그 등에서 나의 이상형들을 찾아가지고 쭉 깨어본다면 정말 10편 뭐 20편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주영 씨와 매치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장 마크 바를 그랑브로에서 보고서는 그의 눈빛에 오랫동안 취해있던 게 기억이 나고 열혈남아의 그 공중전화 부스 캐스시는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꿈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야, 저런 장면은 나도 한 번쯤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라고 꿈꿨을 것 같고 베니와 준에서의 조니 뎁은 정말 저도 생각하기에 조니 뎁을 가장 잘 나타내준 그런 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 건포도가 가엽다고 하던 그 조니 뎁의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저 영화 볼 때는 영화 노트에다가 영화 속의 그 대사들을 막 따가지고 하나씩 다 적어놨거든요. 베니와 준에서 조니 뎁이 베니로 나왔던가요? 벤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준으로 나왔던 그 여배우 이름도 잊었네요. 제가 그 둘이 함께 주고받던 그 대사를 그대로 따가지고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두 사람은 정말 둘 다 외계인 같기도 했고 정말 둘 다 맑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 이주영 씨 내 인생의 남자들을 쭉 만나보니까요. 이주영씨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아 그런 남자들 만나기 힘들텐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죠? 니콜 키드만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산책 FM 영화음악 don't me try. Let me try. Now I don't wear a diamond ring. I don't even know a song to sing. All I know is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love you. Oh, and it means love.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love you. If I ever saw a girl that I needed in this world, you are the one for me. One for me. Let me hold you in my arms, girl, and fill you with my charms. I'm sure you will see. You will see. The things I say are true. 윤지숙 씨, 백하정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인데 예민혁 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주 불러주는 노래라고 하셨죠? 영화 패밀리맨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내 테아 레오니의 생일에 불러준 노래 라라 means I love you 델포닉스 음성이었습니다. 예민혁 씨 여자친구에게 자주 불러 노래를 불러주시나 봐요. 갑자기 우리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대학 때 언니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전화로 노래를 부르든지 그 당시에 우리 집에는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전화만 하면 노래 부르고 전화를 몇 시간씩이나 해가지고 늘 우리 집은 통화 중이었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불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성북구 기름일동의 최환석 씨. 가끔 직장인 반 금요일, 토요일, 휴일 전날 찾아뵙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 같이 하고 계시겠죠? 오늘 마지막 곡 우리 함께 듣도록 하죠. 마지막 곡은요. 안희진 씨의 신청곡입니다. 안희진 씨, 냉정과 열정 사이를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됐다고 하셨죠? 항상 남자친구에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행동을 했고 남자친구는 희진 씨에게 첫사랑의 열정으로 대했다고요. 이제 남자친구를 떠나보낸 지 10개월이 채 안 됐지만 영화 속의 아오이처럼 옛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형식적인 사랑을 할까 걱정이 됐다고요. 가끔 가다가 그냥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에게 남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영화 속의 아오이는 30번째 생일 때 둘이 다시 만나는데 아오이의 생일과 희진 씨 생일이 같다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무래도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30번째 생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남산에서 만나자고 할 것 하면서 이렇게 미련을 적어놓으신 거 보면요. 오늘 첫 곡으로 시애틀 잠못 이루는 밤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렸는데 그 영화에서도 바로 발렌타인데이 때 미국에서 가장 그 뉴욕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 둘이 만나죠. 희진 씨, 미련을 마음에 남겨두시지 마시고 남산에서 만나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냉정과 열정사이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김수현 씨도 신청하신 곡인데요. 첼로 연주자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바로 그 곡. 냉정과 열정 사이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